예레미야 스티펙이라고 하는 목사는 어느 일요일 오전 자신이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되는 그 교회 앞에 노숙자로 변신해서 어슬렁어슬렁 이렇게 거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교인 중에 그렇게 구걸하는 그에게 다가오는 사람은 만 명이 넘는 그 교회 가운데 단세 명밖에 없었습니다. 스펙 목사는 교회로 향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음식을 좀 사려고 하니 배가 너무나 고프니 잔돈 조금만 달라고 했지만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예배 시간이 되어서 그는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앞자리로 가려고 했는데 그 안내위원들과 사람들에 의해 저지되어서 제일 뒷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맨 뒷자리에 앉아서도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왜 왔을까라고 차가운 시선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윽고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했다라고 하는 광고 시간이 되었습니다. 맨 뒷자리에 스티펙 목사는 노숙인 차림 그대로 강당 가운데 올라갑니다. 교인들은 다 경악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는 이 성경 구절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0절까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스티펙 목사는 오늘 아침에 자기가 경험했던 일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교인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제자는 부족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영상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당신이 믿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이웃과 함께 그리고 옆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진실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가짜로 판명이 됐죠.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 목사의 이 비유는 샌고 연합 감리교회의 윌리 라일 목사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 목사님은 만명 정도는 아니지만 한 200명 정도 되는 교회에 부임을 하기 한 일주일 전에 정말로 노숙자로 5일 동안을 그 교회 주변에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살고 구걸을 하고 이 경험을 토대로 행함이 있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돈도 음식도 집도 친구도 없이 23일 이제 일요일 새벽부터 자신이 부임하게 될 교회 옆에서 나무에서 5일 정도를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에 200명 정도 되는 교인 중에 약 20명 정도만 이 사람에게 말을 걸었고 돈, 음식, 도움을 주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들은 교인의 10%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설교 강당 가운데 서서 우리 교인들은 매주 주일 예배 1시간만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닙니다. 정말 삶 가운데 예수님처럼 살고 계십니까? 라고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전혀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과 식사하고 있는 것을 그리고 함께 교제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누구랑 식사했습니까? 세리랑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당시 가운데 뭐 죄인 하면 뭐 그렇게 크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지만 당시 가운데 죄인과 바리새인과 식사한다라는 것들은 굉장히 큰 이슈가 될 만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을 얼마나 경멸했냐면 함께 하는 것을 혐오했고 예배당에 들어오는 것, 성전에 들어오는 것조차도 막았고 심지어는 그들이 돈을 내면 그 헌금조차도 받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경멸스러운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들과 지금 누가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진짜로 싫어하는 그 사람과 제가 식사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네, 저를 경멸하는 눈으로 아, 그래서 저랑 식사를 잘 하려고 그러나?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요, 편한 사람과 나와 잘 맞는 사람이랑 함께 하길 원하지, 나와 불편하거나 아니면 내 뒤에서 내 뒷담화를 좀 뭐 했다든지 나를 비난하는 사람과는 사실 함께 하는 것을 원치 않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전부 다 싫어하는, 게다가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비난하고 경멸하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까? 한번 세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인들만이 주님이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만이요? 죄인들만이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자, 죄인들과 함께 했음이에요. 그죠? 식사를 했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이 본문 15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누구밖에 없었다? 세리와 죄인들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죄인만이 예수님이 필요하기에 주님과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나는 의로와 나는 괜찮아, 나는 내 능력으로 뭘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세리랑 죄인들이랑 함께 먹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과 식사하는 그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나는 의로와 나는 의인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무슨 자신감으로 그렇게 자기를 의인이라고 칭하고 있을까요? 살다 보면 이유 없는 자신감을 가진 이들을 만나곤 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마 노종환 형제가 그런 케이스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아라 너 왜 그래? 그럼 아우, 저 정도면 훌륭하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 아, 대체 어디서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까? 막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거울을 보면서 아, 이 정도면 괜찮은데? 뭐 라는 막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할 때가 있어요. 남자들 다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안 그래? 샤워하고 나와서 거울 보면 막 아, 괜찮은 나만 그래? 아 그래요? 미안합니다. 일단 봐봐. 보세요. 근거 없이 아니면 근거가 있다 할지라도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도 당신 의롭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의롭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기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두 다 보이지 않는 내면 가운데에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들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의인이고 넌 뭐야? 죄인이야 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 구별시켜서 나는 백이고 너는 흑이야. 흑백 논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그렇게 생각했느냐? 그들이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처럼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들은 근거 있는 자신감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리새인 하면 오늘날에는 위선적인 사람, 겉과 속이 틀린 사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시대 가운데 살았다라고 한다면 바리새인을 굉장히 존경했을지 몰라.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공부했고 율법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게다가 장로들이 만들어낸 유전, 규칙들을 하나하나 다 지켰습니다. 게다가 제사장들만이 지키는 정결법까지 그들은 다 지켰어요. 무슨 말이냐면 평신도인데 거의 완전 수준급의 목회자처럼 그렇게 막 절제하고 정욕하고 말씀 보고 기도 생활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그들은 사람들에게 아우 저 사람은 신앙이 엄청나다. 저 사람은 생활 봐라. 장난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 들을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보십시오.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이 나를 의인이야 라고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성경을 공부하고 정말로 그 율법대로 살아내려고 애쓰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은 그렇게 바라보지 못했을까요? 결국은 성경을 읽으면서 공부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자기의 내면은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이 있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이 성경을 봤다라고 한다면 아, 나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죄인이구나 라고 깨달았어야 맞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느냐? 그들 자신을 보니까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 율법도 잘 지킵니다. 말씀도 잘 읽습니다. 지식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쉽게 이야기하면 성경도 배우고 나름대로 율법도 그냥 주중생활 가운데 열심으로 살아내려고 노력하고 주일 성수도 잘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나랑 다른 사람이랑 구분짓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잘못된 의인의식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죠. 마치 목회자들이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목회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평신도랑 구분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제 설교 쉽죠? 아, 어렵나요? 아, 그러면 안 되는데. 제 설교 쉽죠? 근데 어떻게 하다 보면 굉장히 자기가 배운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막 고급 단어와 고급 언어를 구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렵죠. 어렵죠. 그렇죠.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있냐면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지 못하고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들이 누굴까요? 목회자들이 거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름대로 같이 공부도 좀 하고 있고 성경에 대해서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서기관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도 그렇게 공부하고 뭔가 하다 보니까 자기는 좀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게 비단 저만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이 바리새인들만의 문제일까요? 이 서기관들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까? 말씀을 좀 공부하다 보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 남들보다 뭔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주일도 좀 지키고 나는 나름대로 큐티도 좀 하고 그러니까 이게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신앙이 좋아 나는 그래도 이 사람보다 나아 그것을 자기의 의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존재하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더 알수록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과 나를 구분짓는 도구로 그것들을 사용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제자훈련이 낳아놓은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정 가운데 불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훈련 열심히 시켰더니 이것들이 머리만 커진 거예요. 학생들이. 그래서 젊었을 때에는 어렸을 때에는 나름대로 우리 어머니 집사님이고 권사님이 그랬는데 내가 교회 가서 이제 청소년부 때 제자훈련 열심히 받고 그랬더니 우리 집에 와서 보니까 나보다 우리 엄마는 권사인 것 같은데 기도도 못하는 것 같아. 주님께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 이런 것도 우리 어머니는 엄마 구원받을 수 있어? 아니 잘 엄마는 사는 게 그래서 못 받을 것 같아.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다 난도질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게 다른 사람과 나를 구분시켜 놓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교구를 잠깐 맡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 아,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한번 봐봐요. 왔다 보면 어느 순간 저도 막 뭔가를 물어보면 이것들을 막 가르치려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막 뭔가 물어보고 막 아, 이건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말씩 나 우리 목사님 너무나 훤칠하시고 똑똑하시고 어우 좋아요. 그런 말 또 신나가지고 막 가르쳐요. 가르치다 보면 이게 나중에는 내가 아유 이놈 입이 방정이지 막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그래도 목회자이고 공부하니까 좀 낫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가르치다가 나중에 이제 설교 끝나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이제 다과하면서 나눔이 들어가면 제가 얼마나 작아지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설령 나보다 그런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영역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민하는 영역들이 있는데 저의 모습 가운데는 그런 삶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보면 아유 이놈 입이 방정이지 내가 또 바리새인 짓을 했구나 막 이런 생각을 요즘에 할 때가 많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왜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며 살고 있습니까? 열심히 뭔가를 막 하려고 하는데 정작 나의 마음 가운데는 기쁨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그 동행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지식들이 어느 정도 놀라가고 남들보다 봉사를 하고 헌신이 쌓여가다 보니까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신앙이 좀 괜찮아라고 착각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함께하지 않습니다. 아니, 함께하심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들만이 예수님이 함께하심을 느낄 수 있고 죄인들만이 예수님이 필요하고 죄인들만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매일매일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발 더 나아가서 왜 죄인들과 함께 하십니까? 그 두 번째는 죄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요? 죄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대하는 것과 무리들을 구분하는 방법이 철저히 틀렸습니다. 그렇죠. 무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무리들은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이 항상 도망다니셨습니다. 무리들이 막 쫓아와서 저쪽 산으로 가려고 그러면 예수님이 배를 타고 저쪽으로 도망가고 무리들이 또 오면 다른 데로 갔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하실 때 무리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몰라. 좋은 얘기인 것 같긴 한데 저게 무슨 얘기지?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했냐면 제자에게는 계속 따라다니셨습니다. 도망다닌 게 아니라. 그리고 말씀이 끝나고 그 비유를 풀어주셨습니다. 내가 아까 한 이 비유는 이러이러한 거야. 이러이러한 거야. 그러니까 무리와 제자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 틀렸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 봤더니 오늘 본문 첫째를 보니까 13절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나갔더니 또 큰 무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누구를 가르쳤다고요? 무리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이냐? 마가복음 1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큰 무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무리들에게 가르쳐요. 그러면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큰 무리들이 뭐 해야 돼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면 좋은데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그런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무리들에게 가르쳤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냥 지나갔습니다. 지나가다 보니까 오히려 죄인이라고 낙인 찍혔던 세리만이 뭐 하는 거예요? 보니까 저 사람의 마음에 변화가 있다는 걸 감지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 이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좀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수많은 무리들은 정말로 하나도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무리 가운데 누가 있었을까요? 아마 당시 가운데 예수님이 엄청난 슈퍼스타였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겁니다. 그 중에는 영향력 있는 랍비들도 있었을 것이고 바리새인도 있고 서기관도 있었을 것입니다. 무슨 말 하는지 진지하게 들었을 테고 무슨 말 하는지 받아 적기도 했을 테고 고민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가르침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세리였던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너무나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깨달은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설교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매주 은혜 받는 사람들은 청년들은 한 주 가운데 나의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 때문에 내 죄로 인해 가슴 아파하고 왜 나는 변화되지 않는 것일까? 정말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은혜를 받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것을 내려놓고 싶은데, 나는 이 죄악을 끊고 싶은데, 나는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고 싶은데, 고민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로 변화받을 수 있다는 거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사는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갈까? 나의 가족을 보면서 정말로 가슴 아파하는 그 영혼이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기에 나왔을 때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어느 정도 남들보다 괜찮아, 남들보다 신앙도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혀 그 가르침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가장 위대한 교사였던 신적인 권위를 갖고 있었던 주님이 가르쳐도 무리들은 뭐 했습니까?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찌질한 이중구 목사가 뭐 말씀 전한다고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낙인 찍혀있던 레이는 뭐 했다는 거예요? 반응했다는 거죠. 왜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변화를 감지한 예수님이 레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죄인이었던 레위가 훗날 누가 됩니까? 마태복음을 쓴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입니다. 마태. 주님께서는요 정말로 하나님 나라는 실력이 많고 세상 가운데 인정받는 사람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라 죄와 허물로 망가져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천국 가려고요? 그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나중에 내가 노년쯤에 죽어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서 구원 받으면 끝 아닌가요? 그게 가장 좋은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즐길 거 다 즐기고 놀 거 다 놀다가.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누군가가 저에게 물어보면 왜 신앙생활 하냐라고 물어본다면 나는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인생이 내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쁜 자매에 있어서 아우 이 친구랑 사귀어야지 막 사귀어. 아우 1억 필요한데 한 달만 벌어서 1억 갚아야 되겠다. 막 한 달 벌었던 1억 생겨. 아 아픈데 한 시간만 아프고 그만 아파야지. 막 한 시간 뒤에 막 나. 직장 아 삼성 들어갈까? 막 다음 날 삼성에서 와주십시오. 막 연락 와. 이게 뭐 이게 신 아니에요? 내가 신이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인생의 풍파도 있고 내 뜻대로 안 되고 친구들이랑 관계도 안 좋아, 가족들이랑 뭔가 서먹서먹해, 뭔가 앞날도 안 보여 풀리지도 않아.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보십시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온전치 못한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모였단 말입니다. 병원에 병자들이 많이 모인 것처럼 이곳 가운데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죄인들이 모였습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교회는요 정상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곳입니다. 우리 옆사람에 인사해볼까요? 너 비정상이구나. 우리 다 제정신 아니에요. 정상 아닙니다. 비정상인 거야. 비정상인 거야. 그리고 아 정말로 내가 망가져서 죄와 허물 때문에 주님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은 사람만이 누가 될 수 있는 거야?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6에서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했기에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데리고 와서 아우 이 친구가요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정말 큰일 할 사람입니다. 밖에서 뭐 어느 정도 재력도 좀 있고 능력도 있고 다 좋은데 예수님을 안 믿어서 그렇지 예수 믿으면 얘 장난 아니에요. 근데 한번 보십시오. 그런 사람이 정말로 예수 믿고 큰일 한 거 본 적 있으십니까? 별로 없습니다. 큰일을 낸 건 얼마 전에 제가 봤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떠들썩 하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정말로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들이 일꾼이 되는 나라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라고 생각해요. 은혜입니다. 죄인이었던 나를 부르신, 너무나 망가졌던 나를 부르신 것 자체가 그것이 저는 은혜라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저는 교회를 어떻게 나갔냐면, 우리 아버지가 어렸을 때 알코올 중독 환자였습니다. 집에 하루도, 제가 제 기억으로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술이 깨어있는 걸 본 적이 딱 이틀밖에 없습니다. 우리 형 수능 보고 나서 하루 일하러 가야 된다고 하고, 저 이제 고3 됐을 때 정신 차려봐야겠다고 하루, 그거 말고는 우리 아버지를 맨정신에 본 적이 저는 단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맨날 집에만 들어오면 막 싸우는 거예요. 집에서 막 집 다 때려부시고 싸우고. 그러니까 이제 어린 나이에 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를 갔을까요? 밖에를 나갔죠. 밖에를 나가서 갈 데가 없잖아요. 저 어렸을 때는 제가 시골 살아서 PC방도 없었고, 오락실 하나 있었는데 오락실 10시만 되면 문 닫았고, 요즘에도 그래요. 청소년 여러분, 10시가 됐습니다. 나가십시오. 나가야지 뭐 어떻게. 나가야지. 그럼 갈 데가 없는 거야. 친구네 집에 가는 것도 한두 번이지 맨날 친구네 집에서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간 데가 어디였을까요? 교회였습니다. 교회.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교회 문 다 닫아놓지만 옛날 시골에는 교회 문을 항상 열어놨었거든요. 열어놨었거든요. 저는 너무나, 제가 교회 갔을 때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다 저를 싫어했습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린다고, 저놈의 새끼 교회 오면 안 되는데, 막 꾸역꾸역 막 이렇게 봐도 막 갈 거예요. 막 이렇게 막 친구들이랑 술 먹고도 갈 데 없으면 막 술 먹고 와 새벽 예배 가가지고 막 저놈의 새끼 저거 막 이렇게 막 갈 거야. 전 제가 목사 될 줄 몰랐어요. 정말로 목사 될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정말로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제가 목회자가 되었을 때에도 어떤 생각했냐면, 야 나는 진짜 조그마한 이 청년, 제가 시골교회 청년부 회장할 때, 신학생 때 회장했거든요. 그때 신학생 청년들이 7명이 모였습니다. 7명 청년들이, 제가 회장.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아, 내가 나중에 목회하면 한 6명 모이는 교회에 목회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한 100명 이상 되는, 한 150명 가까이 되는 청년들이랑 같이 말씀 나누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에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매일매일 삶 가운데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아멘 크게 안 하면 설교 계속 할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왜 죄인들과 함께하는가? 세 번째는, 죄인들이 모인 식탁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모인 곳이요? 죄인들이 모인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라고요. 교회라고요. 한번 보세요. 정말로 이 레위가 생각이 났겠습니까? 주님이 불렀을 때 내가 성경의 저자가 될 거란 생각 한 번이라 했을까요?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5절에 보니까 그러한 이들이 마태의 집에 모여서 엄청나게 많이 모여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면 그냥 놀기에서 뭐였을까요? 야, 돈 많은 마태 예수 믿고 변화됐대. 우리 가서 그 집 가서 좀 놀고 먹고 좀 하다가 어느 정도 즐기다 오자. 뭐 이래서 갔을까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여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함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제자가 된 레위처럼 망가진 이들을 부르시는 그 은혜를 발견한 거예요. 아, 저 레위처럼 망가진 사람도 하나님께 택함을 받으면 정말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였다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오늘날 우리들이 바로 실존이라는 거예요. 실존. 그렇게 쓸만한 사람이 아니라 초라하고 힘들고 부족한 이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교회가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문제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어렵나요? 문제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도 조금 많을까요? 많이 많을까요? 교회 문제 많습니다. 많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를 거야? 아니요. 교회가 더하죠. 왜요?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요.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교회론 강의할 때 항상 많이 하는 이야기인데, 기대치가 있잖아요. 그렇죠? 세상에는 예를 들어 쟤네끼리 놀아. 그래서 나도 나 끼워줘. 이렇게 이야기하면 쟤네가 아우 너 못생겨서 싫어. 이렇게 하면 상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상처가 되잖아요. 되지만 그래 세상이 다 그렇지 뭘. 나도 그냥 나 친한 애들끼리 놀면 되지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교회 갈 때 아 교회는 뭐 할 거야? 세상과는 다를 거야. 아, 포용해주고 용납해주고 그래 주님이 용서하라 그래서 갔는데 여기 또 갔습니다. 나 좀 끼워줘. 그러면 끼워줄까요? 안 끼워줄까요? 안 끼워줘. 그건 좀 그렇잖아. 예수님의 마인드로 끼워주려고 노력은 해. 근데 한번 보십시오. 끼워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갭이 있어요. 갭이 있어. 그렇게 보면은 야 세상이나 교회나 별반 차이가 없네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럼 한번 보십시오. 똑같이 둘 다 그래서 아, 너 그냥 저기 해 라고 이야기하면 세상은 요만큼의 기대치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만큼의 기대치가 있습니다. 떨어지면 어디가 더 아플까요? 요만큼에서 떨어지는 게 아플까요? 이만큼에서 떨어지는 게 아플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 나오냐. 야 교회 갔더니 더하다더라. 교회 갔더니 지들끼리 놀더라. 교회 갔더니 어쩐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교회에 대해서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어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에 교회 가운데 가면 상처도 안 받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용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일단 보세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상종하고 싶지 않은 인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만 있나요? 그게 전가요? 다음 주에 사인공부 내야 되겠는데. 한번 보세요.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그래서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세상이라면 그 사람 배척시키면 돼요. 나 불편하고 때때로 내 뒤에서 욕하는 것 같고 정말로 어떤 이들에게 경멸이 대상이기도 하고 신앙생활 잘하지 못하고 율법 잘 못 지키고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것 같고 가치관도 세상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뭐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들만 하나님 다 다른 사람들 모여있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들을 포용하고 용납하고 그들과 함께하려는 몸부림 가운데에 비로소 그들이 공동체가 되어서 뭐가 되는 거냐면 제자가 되는 겁니다. 제자가. 그리고 그게 뭐냐?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제자가 되는 과정은요. 어떠한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네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하느냐, 똑똑하냐, 네가 훈련을 얼마나 많이 했냐라기보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 식사하는 거였어요. 식사하는 거였다고요. 함께하는 것이 주님과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함께하는 그것이 제자가 되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한 시간만 여기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내 문제 털어놓고 끝나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매 시간 가운데 매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구나라는 것들을 계속 인식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제가 전해교회에서 중학생을 가르쳤을 때에 하루에 10분 이상 하는 사람들 니네 10분 이상 기도하는 사람들 손들어봐 이랬더니 한 20명 중에 18명이 다 10분 이상 기도해요. 이렇게 손을 다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언제 기도하냐 그랬더니 밥 먹을 때 1분씩 기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눈을 감으라고 했습니다. 자 눈 감어. 1분을 기다렸다가 눈 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애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짜 많이 쳐줘서 20초씩에서 1분을 니네 밥 먹을 때 30세끼 기도한다라고 쳐줄게. 나머지 9분은 그때 아들 저는 진짜 기도해요. 그래서 아, 눈 감어 그랬대. 아이들이 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3명만이 남았어요. 한 20명 중에. 근데 그 2명은 너 언제 기도해?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밤에 자기 전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야? 그랬더니 저는 진짜라고 거짓말 아니라고. 그래서 왜 진짜야? 그랬더니 엄마가 시간을 재고 그렇게 기도 안 하면 혼나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요 알았어 너 10분 기도한다고 해줄게 이렇게 하고 다른 애는 너는 언제 기도했대. 엄마가 너무 무서워하고 가정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게 한 1시간쯤 하니까 10분 정도는 기도하는 것 같다. 그래서 그래 너도 인정해줄게. 근데 한 애가 너는 언제 기도해? 그랬더니 얘가 저는요 매일 기도해요. 근데 얘가 되게 어눌한 애거든요. 어눌한 애.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언제 기도해? 저는요 학교 끝나 말투도 이래요. 저는요 뭐 이렇게 학교 끝나고 편의점 가다가 돈이 없는데 뭐가 먹고 싶으면 하나님 저 저게 먹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야. 지나가다가 어떤 불쌍한 사람이 있는데 돈을 지어봤는데 1,000원밖에 없는데 이게 내가 쓰고 싶은 거야. 주기가 너무 막 그러면 하나님 제가 이거 이따 빵 사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 사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기도일까요 아닐까요? 저는 기도라고 인정해줬습니다. 왜냐하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는 삶이라는 거죠. 삶이라는 거죠.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함께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곳 가운데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이들이 있습니까? 같이 하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요. 근데 그것들이 바로 교회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렇게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와 스타일 다른 사람이 왜 여기 가운데 있는가? 왜 나랑 안 맞는데 왜 저렇게 하고 있는가? 왜 나 같은 자를 부르셨는가? 그게 교회라는 거죠. 우리는 조금만 틀리면 아우 저 사람 때문에 셀 모임 뭐합니다. 제가 셀 짤 때 아주 연초마다 죽을 것 같아요. 누가 들어가면 누구 때문에 여기 셀은 못 들어가고 여기는 누구와의 관계 때문에 안 되고 여기는 누구랑 사귀었다가 헤어져서 어렵고 이쪽 셀은 걔 친구가 여기 있어서 안 되고 막 미치겠네. 뭐 어떡하라는 거요. 다 안 된대요. 다 안 된대. 막 검토를 받으면 장난 아니에요. 막 우리 임원들한테 이 괜찮아? 때 괜찮아? 때 막 이렇게 막 옮기고. 그러면 어느 날 이제 다 끝나고 여러분들 셀이 완성되었습니다. 은혜로운 셀 모아주시면 문자가 오죠. 저 셀 안 바꿔주면 교회 옮길 거예요. 교회 안 나올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바꿔줘야 돼? 안 바꿔줘야 돼? 전 단호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바꿔줄게. 교회 잘 나와.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어떻게 교회 안 나오면 안 된다? 막 이렇게. 우리 임원들은 막 단호하게 이거 교회 안 나오더라도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지 마. 제가 우리 임원들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된다. 막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바꿔주는 거죠. 한번 보세요. 근데 오늘 본문에 왜 그들과 함께하는가?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끝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끝내는 거죠.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망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하게 이곳 가운데 왔기에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고 포용할 것도 많은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그곳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치유하시고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그들이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할 때에 세리가 변화해서 마태가 됐던 것처럼 그들을 변화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공동체로 세우시더라고요. 바라기는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 때문에 때때로 내가 용납할 수 없고 포용할 수 없는 그 사람과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것, 그 은혜가 우리의 길 가운데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